잊혀버린 것 같아 너 화가 나 보여 아른대는 게임 over 만약 게임이라면 또 로드하면 되겠지만 I guess I gotta deal with this real world. Hey, 차라리 게임이면 좋겠지. 너무 아프니까. I need to heal my medic. But I'm another star. 완벽하지 못했던 나를 탓해. Breaking my head, breaking my step. Always 그저 잘하고 싶었고 깨지고 싶었는데. Please give me a remedy. 멈춰버린 심장을 뛰게 해. Remedy. 이제 어떻게 해야 해? 날 살려줘. 다시 기회를 줘. Please give me a remedy. A melody. 오직 내게만 남겨질 그 memory. 이쯤에서 그만하면 꺼버리면 모든 게 다 편해질까? 괜찮지만 괜찮지 않아. 익숙하다고 혼자 말했지만 늘 처음인 것처럼 부족한 게 뭐 맞아 나 컨트롤 못하지 계속 아파 컨셉 작과 오만가지 내 노래 가사 몸짓 하나 말 한마디 다 내 미시감에 무서워지고 또 늘 도망가려 해 뻗잡네 그래도 너가 내 그림자 커져가 내 삶과 너니 cosine so 내 remedy your remedy Time.